때 꼭 친구들끼리 별명을 부르면서 놀잖아요. 저도 별명이 두 개였어요. 이름이 손승완이어서 손오공, 그리고 끝글자를 따서 완두콩이요.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하고 참 쉽게 짓지 않았나요? 그 시절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걸로 즐거워하고 별명 부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아, 뭐가 그리 즐거웠나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그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단순하고 유치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여기는 영실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보아의 My Name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별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손오공, 완두콩. 아, 이때는 정말 친구들이 별명을 참 쉽게 지었어요. 그냥 성에 따라서, 아니 이름에 따라서 별명을 다 지었던 것 같은데, 성이 주시면 그냥 주전자, 황시면 황소,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제가 친언니가 있는데 저희 언니는 별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나만 손오공이지? 같은 손씨인데? 희한합니다. 저희 언니는 별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꿈이 옛날에 테레사 수녀였어가지고 마더 테레사 이렇게 약간 손레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기부도 막 언니가 옛날에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친척들이 둘러앉은 명절도, 신입생으로 가득한 캠퍼스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견뎌왔던 당신, 이젠 당신의 그 모든 시간이 보답받기를, 우리가 다시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SBS가 함께 기원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오늘은 완소들의 사연에 제가 직접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보는 시간 웬플리로 함께할게요. 오늘 사연은 이보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완디, 저 요즘 등산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세수만 한 채로 모자 푹 눌러쓰고 이어폰 챙겨서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 주에 가장 좋았었던 영스 틀고 마음만은 날다람쥐같이 산을 오르고 있답니다. 매주 찾아가는 산의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는 만큼 영스 한편으로는 등산 시간을 채우기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완디가 등산할 때 들으면 힘날 것 같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야, 등산. 제가 저번에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 등산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걷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아, 등산은 약간 진짜 마음을 굳게 먹지 않는 이상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저 근데 저 낮은 데부터 가면 되긴 하는데 언젠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운동도 되고 공기도 되게 좋고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그거를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음악을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등산뿐만 아니라 음악을 할 때 라디오를 듣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뭔가 그런 걸 하면 시간이 그래도 조금 빨리 가는 것 같고 힘든 게 좀 덜 힘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운동할 때 음악을 듣고 하는데 아니면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영스를 가장 좋았었던 영스를 틀고 등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영스가 많은 도움이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보영님을 위해서 제가 골라본 노래는요 바로 에일리 featuring 이루마의 Higher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제목부터 Higher 이제 조금씩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뜻으로다가 또 하이어를 골라봤고 가사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렀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귀엽고 하고 말 거야.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모든 걸 내 뜻에 날 맡길 거야. Going higher 날 막을 수는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Going higher, 내가 바라던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을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난 흔들리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 난 문제없어. 내 가슴 속에 숨쉬는 타오르는 열정이 날 데려가 저 멀리 더 높은 곳으로. 이게 힘들고 지칠 때 들으면 정말 힘이 되는 노래이기도 하고 내가 약간 포기하기 직전에 그 순간 있죠. 이게 등산뿐만 아니라 이보영님을 위해서는 등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추천했지만 등산뿐만 아니라 어떤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아 정말 잠깐 쉬어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희망을 전해주는 노래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등산을 하면은 근데 제가 안 가봐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지만 등산하다가 중간에 아, 너무 힘들다 그냥 잠 포기할까? 중간에서 포기할까? 이럴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늘을 듣고 가시면 그래 going higher 나 더 높이 갈 수 있어 그래 정상까지 한번 가보자 못할 거 없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도 등산에 간다면 이 노래를 첫 번째 곡으로 무한 반복으로 네, 한 곡 반복으로 해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노래를 올라갈 때까지만 이 노래를 듣고 내려올 땐 다른 노래 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예 예. 안 가봐가지고 저도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이렇게 영스언피시 투데이즈 웬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 완디가 직접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고른 노래 에일리 피처링 이루마의 Higher 듣고 올게요. 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기억고 하고 말 거야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모든 걸 내 뜻에 날 맡길 거야 Going higher 내 맘 에일리 피처링 이루마의 Higher 듣고 왔습니다. 우리 에일리 선배님의 그 성량과 보컬 스타일도 그렇고 시원시원하시고 약간 가슴이 뻥 뚫려서 더더욱 힘을 받고 등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웬플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영스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는지 사연 만나볼까요? 8123님 완디,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10년 전 초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며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괜히 찡하더라고요. 생일 오랜만에 연락해 주시는 분들은 괜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10년 전 초등학교 동창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지낸 지 조금 오래된 사람들이 연락이 없다가 오랜만에 나한테 연락이 오면은 괜히 약간 감동받고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고 상대방이 날 먼저 생각해주고 연락을 해줬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123님도 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은 그 어떤 누구한테 받아도 너무나도 생일 축하는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우리 8123님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2019님 오늘 점심에 엄마랑 쇼핑 갔다가 곱창 쌀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세상에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왜 이걸 이제 먹었을까요? 엄마랑 맛있게 먹고 집에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곱창 쌀국수 말로만 많이 듣고 비주얼 그런 사진들만 많이 봤지 곱창 먹어봤고 쌀국수 먹어봤고 그 두 개가 합치면 어떤 맛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맛있군요. 왜 이걸 이제 먹었을까요? 지금 제가 해야 할 것도 많고 먹어봐야 할 것도 진짜 많거든요. 도전! 아 2022년도에 도전할 게 너무 많네요. 뭐 추어탕 닭발도 안 먹어봤고 감자탕 순대국밥 등등 등산 캠핑 돼지국밥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창 쌀국수 추가! 추가! 5619님 다음 주에 강아지랑 첫 산책을 나가요. 접종을 모두 마쳐서 밖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설레서 리드줄도 미리 주문시켰는데 첫 산책 교육 잘할 수 있겠죠? 콩아 우리 파이팅하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첫 산책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설레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그 리드줄도 사시긴 하셨지만 처음 나가면 이 강아지가 또 콩이가 또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람 많은 곳을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새로운 낯선 환경에 또 겁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설레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 다양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아주 행복한 산책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619님 그리고 콩이 파이팅. 3912님 친구들이랑 찍었던 네컷 사진을 정리하는데 새삼 정말 많이 찍었네요. 저는 나가면 무조건 네컷 사진을 찍고 오거든요. 완디도 찍어본 적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집순이라서 어디 나가서 찍었다기보다는 공연을 하면은 그 공연장에 가끔씩 그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를 들여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멤버들이랑 가끔 찍거나 저희 회사에도 약간 팝업처럼 네컷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기계를 한 달 들여놓으셨었나? 광야가 처음 오픈을 하고 그때 한번 찍고 안 찍어봤습니다. 근데 언젠가 부모님이랑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너무 가족 사진은 아니고 약간 재밌게 찍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요새는 또 결혼식장에도 네컷 기계를 놓는군요. 와 핫할 것 같은데요? 줄 서서 찍을 것 같습니다. 전 언젠간 또 부모님이랑 찍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전 노래 듣고 2부에서 영세 텐션츠, 딕펑스의 태연씨, 드림캐쳐 수아씨와 답조답으로 돌아올게요. 이하이의 우리는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따스했던 내는 저물어 가고 적당히 날이 좋아서 이런 밤은 네가 보고 싶은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데리러 갈게. 커피는 넌 어때? 어떤 거든 좋아. 너와 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후 많게는 30% 가까운 이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콜롬비아대 신경과 의사 머클러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브레인포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특이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뇌에 충격이 가해진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영구적인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렵고 걱정되는 지금의 상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으실 텐데요. 빠른 회복을 위한 방법 내일 더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마음주치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준비를 했더니 벌칙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Feel my rhythm 많이 들어주실 거죠? 달달한 남주 연기를 했더니 완소분들이 너무 어색하대요. Feel my sweet. 네, 저도 서윗한 남자라고요. 평소처럼 원고를 읽은 건데 귀엽다고 난리가 났어요. Feel my cuteness. 원래 귀여운데 어떡해요? 오늘도 텐션 좋아 텐션 높여서 완소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답 좀 자. Yo, this is Wendy's Young Street and this is my beat. Starting from July 12, 청취자를 완소라 부르지 그들은 so sweet. 함께하면 완전 complete. From 8 p.m. to 10 p.m. on Power FM. Feel like I'm born again together with our lovely guests. Everybody come and join SBS 107.7. Yeah. 와, 진짜 못하겠다 이거. 와 대박이다. 아, 잠깐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 썼는데 이게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걱정이네. 아니 영어 랩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네. 이게 웬디스 영스트리트다. 이게 내 비트고 7월 12일부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한국말이 나와요. 청취자를 완소라 부르지. 아, 아 맞아 거기 들었어요. 그들은 역사가 있네. 그들은 so sweet. 아~ 함께하면 완전 complete. 아~ 8시부터 10시까지 on Power FM. 맞아 FM 들었어요. 네,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아~ 우리의 사랑스러운 게스트들과 함께 모두 들어와. SBS. 아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네, SBS 그러니까요. 107.7. 와, 역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레전드를 다 썼어요. 네. 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족냉증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 땀이 나면 더 차가워져요. 아 그죠. 지금 손이 오른장입니다. 예예. 아, 예, 근데 귀여워. 그거 있었어요. 제가 이걸 네. 하기 전과 하기까지 네. 정말 그때 태연 씨가 비트를 깔아줄 때 해버릴 걸. 아, 준비하면서 더 힘들었구나. 네,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내가 왜 준비한다 했을까? 시간이 다가오면서. 예예예. 예, 예. 약간 쫄리더라고요. 그 떨림. 네. 그래서 와, 그래서 아. 하나라도 끝내면 진짜 후련하다. 너무 와. 잘 들었습니다. 더운 안에 이 음악이 나왔다가 바로 없어질 때 비트를 깔아줘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엄청 떨려 하던데, 어우 근데 그 래퍼 스킬이 그러니까요. 난리 나요. 리듬이. 막 꼬고 리듬이 버벅거렸던데? 아. 리듬 버벅거리고 지금 이거를 진짜 랩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듣지 않으셨으면 해요. 잘못하다 라디오 틀다가 들으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당장 불구덩이로 들어갔죠 뭐. 아,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웬디 형 씨 답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디퍼스 태연 씨 드림캐쳐 수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시작이 좋네요. 예.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아, 부끄럽네요. 또. 네, 네. 제 지난 월요일에 네. 저희 레드벨벳 신곡이 나왔거든요. 어?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럼요. 앨범을 드릴 건데 아직 어. 그 제가 앨범을 못 받았어요. 아. 원래 그렇죠 뭐. 예예. 예. 예. 다음번에 내가 진짜 앨범을 주문을 선주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아. 나오면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서 아유, 너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0087님 읽어주세요. 네. 완디 챌린지 영상 벌칙은 게스트분들이랑 이번 신곡으로 찍는 거 어때요? 오! 오 좋은 있어요? 것 같은데요? 챌린지? 몰라요? 아니 뭐야 아직 정해진 게 없군요. 네. 아 저는 이제 회사에서 챌린지를 하자 이러면 하겠습니다 이런 편이라서 아직은 예예 예, 예. 아직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음악 방송 시작하면 거기서 챌린지를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음악 방송에서 그랬으니까 만약에 챌린지가 있다면 제가 그 아까 프리스타일 랩처럼 시간을 주셨잖아요. 네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보시라고 좀. 아, 예. 전 좋은데 괜찮으시죠? 저요? 예, 예. 아 저는 옛날에 수아 씨 거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진짜 나, 잘하셔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전 춤을 제가 그렇게 못 추는지 그때 알았어요. 진짜로 와. 전 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안무는 조금 살랑살랑해서 괜찮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흐물흐물 하면 돼요. 흐물흐물. 아, 알겠어요. 네. 그래 제 벌칙 영상은 올라갈 거고 단 하나 더 기다려주세요. 뭐였죠 근데? 네? 하나 그 뭐였죠? 영상들 찍는 거 챌린지 영상. 아 맞다 맞다 맞다. 네네네. 맞다, 맞다, 맞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에게 온 문자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차은주님, 태연님 목소리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빌런 연기할 때 너무 얄미운데 달달한 목소리를 서위탄 멘트 해주니까 갑자기 심쿵하네요. 진짜 모든 역할을 좀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울고 계셨어요 지금. 네? 네. 아니. 네. 아 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 감사합니다. 부담스럽게 받아들여. 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할 말이 없어요. 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역할들을 잘 소화하세요. 어떤 맞아요. 역할이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천의 목소리를 가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채이님의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수아님 인별그램에 드림캐쳐 멤버들 증명사진 올린 거 봤는데요. 어쩜 다들 그렇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예뻐요. 증명사진 잘 찍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증명사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통, 진짜 네. 이게 이제 그 여권 신청 때문에 네. 새로 찍은 건데요. 네. 저희가 이 증명사진 잘 찍는 꿀팁 있잖아요. 네. 가면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요? 앞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맞아. 아. 그 진짜 미세하게 오른쪽 살짝 왼쪽 맞아. 거기 살짝 각도. 숙이고 이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각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네. 고개를 조금 더 숙인다거나 하니까 더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죠.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의 말만 잘 따르면 전문가들의 맞아요. 말을 따라야 되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수아 씨가 또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니까 아이고 이런 맞아요. 문자들이 저번에도 그렇고 맞아요.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찍어볼게요. 네, 화이팅. 네. 근데 0087님 네 딕펑스는 새 앨범 언제 나오나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1인인데요 태연님 목소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다 잘 어울리니까 계절별로 한 곡 시기라도 내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 뭐 3월 30일인가? 어? 그때쯤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와 근데 이걸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정말 새로워요 네. 지금. 아 왜냐면 저희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일주일도 저도 안 남았네. 그냥 뭐 지나가면서 들은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녹음이 옛날에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네, 옛날에 끝났어요. 1월 달에 이미 녹음 왔으니까 다 끝났었는데 나오는 시기가 또 네, 시기가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근데 뭐 정규는 아니고요. 스페셜 앨범으로 저희 이제 예능에서 만들었던 네 곡 모아서 네, 그거 네네네네. 네 곡 아마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기다리신 만큼 아주 문자를 보내셨는데 맞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나온다는 얘기를 예, 금방 나와요. 예, 예, 예 해주셨습니다. 예예 예. 2445님 문득 궁금해진 건데요. 두 분이 영스 퇴근하고 뭐 하세요? 저는 야식 먹으면서 영스 다 듣고 땡플리스 보다가 잠들거든요. 텐션즈는 뭐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두 분은 뭐 하시나요? 저는 보통 게임하는 것 같은데요. 게임 제가 게임을 한다. 콘솔 게임에 요즘 아주 빠져있기 때문에 네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를 이제 엔딩을 맞아. 봐야 되는데 엔딩을 못 봐가지고 거의 지금 매진하고 있죠. 그럼 잠을 못 자죠 거의.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네, 게임. 맞아요. 꿈에 나와요 꿈에 나와요. 아, 꿈에도 나와요? 네. 그 정도로 대박이다. 재밌습니다. 네, 네. 저는 저번에 올린 브이로그에서 네.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정말 배고프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씻고 바로 자거나 배가 안 고프면은 씻고 영상을 보다가 바로 잠들어요. 잠들거나 네, 두 가지. 네. 뭔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푹 쉬는 거죠, 일이 끝나면. 네. 근데 보통 영상보다 잠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자면 좀 심심하니까. 맞아요. 네. 오늘은 완디 영상 보고 자야지. 아! 부끄럽잖아. 제발 보지 마. 아! 답조답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고민들 A와 B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기 힘든 일들 저에게 물어봐주시면 대신 정해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려는데 등산이 좋을까요? 조깅이 좋을까요? 날 좋은 날 등산 한번 갑시다. 등산. 친구 집들이 선물로 휴지를 사줄까요? 세제를 사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휴지! 휴지! 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자 50원, 긴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드림캐쳐의 날아올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받아볼게요. 드림캐쳐의 날아올라 듣고 왔습니다. 와! 날아올라 날아올라. 영씨도 답 줘. 답.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88님. 재작년 생일에 친구들에게 토스트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나름 비싼 브랜드에 가격대가 있는 건데 사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마켓에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팔까요? 아니면 그냥 몰래 처분할까요? 와, 나는 근데 이 친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뭔가 이 사연자분의 마음도 가서 그쵸. 네. 나 못 고르겠어. 많이 안 쓰면. 네네네. 근데 또 친구들이 또 생일에 토스트기 선물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 팔기엔 좀 약간 그쵸. 선물 받은 거라서. 그쵸 그쵸. 네. 그래도 중고마켓에서 다 팔러 갔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사는 거면 어떡해요? 우연히 마주친 거. 와 진짜? 진짜 끔찍하죠? 소름 돋았어요. 진짜 끔찍하죠? 와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와 아. 저는 처분을 할 거면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모릅니다. 친구들이 놀러 와서 야 그때 우리가 준 거 토스트기잖아. 그걸로 우리 식빵 사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구워 먹자, 구워 먹자 이러면서 가져갔는데 없어. 소름, 이러면은 소름. 그 진짜 애매해지거든요. 그쵸, 정말 미안해서 막 본집에 보냈어. 맞아, 엄마한테 줬어. 말이 자꾸 길어진다고. 맞아, 맞아. 네. 거절 못하시는 분 더더 그렇죠. 네. 네. 저는 차라리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맞아, 말을 하는 해야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아요. 네. 처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친구한테 말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든가 해야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도 똑같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4313님 자취생입니다. 냉장고에 손질된 오징어가 딱 한 마리 있는데요. 오징어 찌개를 끓일까요? 오징어 볶음을 만들까요? 아, 와. 저는 볶음 갑니다. 볶음이요? 네. 저도 볶음이요. 네. 볶음이요? 네. 찌개인가요? 저는 이 한 마리로 전을 만들어 먹을 것 같거든요. 아, 오징어전. 전이요? 오징어전. 오징어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요? 오징어전을? 그 김치랑 같이. 아, 김치 넣어서? 김치전에다 오징어를 넣는. 아, 네네네. 약간 해물파전처럼 그런 식 말고 매콤하게 해서. 근데 찌개는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할 것만 같고. 아, 근데 이 오징어찌개가 사실 급식에 너무 맛이 없게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오징어찌개 자체가 그냥 딱 보면 별로 안 땡기는데 약간 이런 기분이 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분홍 국물이잖아요. 네. 오징어 볶음 매콤하고 밥에 비벼 먹어도 그냥 그렇지. 밥에 올려 먹어도 되고 네.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가 볶음. 진짜 빨리 익어가지고 맞아요, 금방 맞아요.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죠. 네. 오징어 볶음 좋아요. 좋습니다. 고추 팍팍 넣어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4017님 혼자 사는 자취생인데요.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배달하려고 했더니 최소 주문 금액이 안 맞아요. 사이드 메뉴를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너겟이랑 치즈볼 중에 뭐가 좋을까요? 아 제가 입이 짧아서 사이드 메뉴는 다음날 먹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려운데 저는 네. 차라리 너겟. 너겟. 저도 확실해요. 치즈를 못 먹어서 너겟. 아. 아니 왜냐면 이게 다음 날 먹으려면은 치즈볼은 네. 다음 날 먹으면 네. 뚝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치즈볼이 아니에요. 에어프라이기나 뭐 오븐 이런 건 좋지만 굳이 몇 개를 위해서 하기에도 그럴 거 없는 분들도 계시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또 너무 눅눅해지고 치즈가 또 이상하게 녹을 수도 있어서 너겟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구워 먹어도 되고 너겟. 너겟. 아이야. 네. 3719님 제가 곧 소개팅을 앞두고 있는데요. 머리를 올려서 묶고 갈까요? 아니면 풀어서 웨이브를 할까요? 참고로 뒤통수가 예쁜 편입니다. 저는 이거 답변 있어요. 저. 저 오늘 되게 빠르네요. 저는 머리를 풀어서 웨이브를 하고 갑니다. 네네네. 하고 가고 가서 묶나요 설마? 아! 에이 설마. 아니겠지. 가서 묶진 아니겠지. 아! 그건 아니겠지. 웨이브를 하고 갑니다. 밥을 먹을 때 네. 머리가 흘러내리잖아요. 네. 걸을 때 약간 옆라인 보여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묶어준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묶어준다. 근데 그건 이제 호감이 좀 있다. 그치 그치 호감 그치. 있는 상대였다? 네. 머리를 묶습니다. 호감이 없다? 뭐 웨이브로 그냥 끝내세요. 그냥 뒤통수가 예쁜 편이면은 묶으면 네. 더 예뻐요. 묶으면 더 예뻐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아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 저는 머리를 막 묶고 다니거나 아, 그렇죠. 많이 없으니까 뒤통수가 예쁘면 머리를 묶으면 네. 이게 약간 볼록 좀 튀어나와서 맞아요. 플랫하지가 않아서 더 예뻐 보여요. 아 근데 사실 이게 베스트인데 진짜 풀고 가서 그러니까 딱 묶는 게 네 그전 그거 여긴 좀 덥네요 하면서 네. 아 머리가 제가 머리가 길어서 밥 먹을 때 머리카락 뜨죠. 아 안돼. 너, 너무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느낌이야. 아니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머리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 이렇게 수아 씨는 원래 어떤 답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머리를 풀고는 가는데요. 네. 가서 묶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왜? 네, 뭔가 그 왜 모든 사람들이 살짝 뭔가 그 상상

문자쇽 문자쇽. 실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전국 4만 4천여 명에게 가장 대화하기 싫은 메시지 유형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과연 1위는 뭔지 여러분들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와 정말 대단하다 영혼 없는 리액션 기계형. 2번 이응 이응 니은 니은 치읓 키읓 자음만 사용하는 단답형. 3번 아 야 오랜만이다 그보다 나 그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얌체형. 오늘의 영수 차트 주제 가장 대화하기 싫은 메시지 유형이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아하. 훈훈한 주제가 어색해요? 왜 어색하지? 저희 훈훈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맞죠? 네. 네. 그 훈훈한 주제가 네. 왜 어색하다는? 아, 완디 항상 그렇게 안 했어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안 하다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네. 다시 좀 이런 주제로 돌아봤습니다. 좋아요. 두 분은 깨톡, 문자, 전화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더 편안해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깨톡이 제일 편한 것 같은데요. 왜요? 전화는 네. 받기 싫은 사람이나 가끔 맞아.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 못 들은 척해요. 아~ 저랑 법이 약간 비슷하시네요. 네. 정말? 못 들은 척하고 네. 그냥 다음에 문자라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전화를 하거나 아, 맞아,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 괜찮았을 때 네. 집에서는 맞아, 맞아.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와 네. 신기하다. 왜 그런 거죠? 심리적으로 뭐가 있나? 저는 조금 약간 전화 오면 회사분들이 특히 전화 온다 하면 내가 네. 잘못한 네. 것도 없는데 나 잘못했나? 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친구도 그 약간 전화가 무서운 게 네. 급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으면 이게 뭐 급한 일이 있나?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 게 조금 아, 그런 생각을 생각이 하는구나. 조금 들어요. 그러네.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라던가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아요. 우리 수아 씨는 저는 깨톡도 좋아하고 근데 제가 요즘 전화를 정말 자주 하는데 한 번 하면은 친구랑 한 3, 4시간을 통화를 해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안 뜨거워요?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 3, 4시간이지 하루에 한 3, 4번을 하니까 그럼 9시간 정도 하는 거네요? 그냥 하루 종일 전화도 가능하고 무슨 일 생기면 야 나 지금 밥 먹는데 오늘 메뉴는 이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계속 통화가 스피커로 열려있고 진짜 친한가 봐요. 완전 베푼 거 같네. 그래서 최근에 멤버가 언니 취미는 통화하기 아니냐고 와 대박이다. 전 그렇게 길게 살면서 통화한 적이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저도 한번 통화하면 좀 길게 하긴 하는데 네. 편한 사람들이랑 맞아 맞아 맞아 회사분들은 맞아. 빨리 용건만 바라고 받고 있습니다. 아니 불편해가지고 저도요 맞아 네. 너무 불편하잖아. 할 말이 없으면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바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맞아 맞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세요 일하러 가보세요 약간 이런 거죠. 네. 전화로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 예. 아 답조답 선부에서 완소들과 영수 차트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4위는 시종일관 자기 얘기만 하는 유형이고 그럴 수 있죠. 네, 아. 5위는 별말 없이 이모티콘만 달랑보내는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 짓기 좋은 근데 나 이모티콘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이모티콘만 하면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모티콘도 그런 거 있잖아. 좋아 막 이런 맞아 맞아 그래, 그런 거 있죠. 힘내 막 그래, 이런 나랑 얘기하기 싫은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너무 귀여운데 또 이모티콘으로만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고맙습니다 모행 맞아. 안녕 맞아, 맞아, 맞아, 좋은 맞아. 아침 이렇게 그냥 맞아, 맞아. 도대체 언제 끝내야 돼요? 보통 끊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끊을 때 이모티콘만 보내거든요. 이제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아 그게 상대방이 느껴지겠다. 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서로 서로에게 좋게.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보내면 그걸 모르면은 네. 귀여운 이모티콘이네. 나도 보내야지 하고 또 보내게 되잖아. 와 그러면 끝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예. 네. 예. 답주답 3부에서 오늘 주제는요 가장 대화하기 싫은 메시지 유형이고요. 여러분들의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뽑아주세요. 1위를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자, 보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화하기 싫은 메시지 유형이었고요. 1번 영혼 없는 리액션 기계형. 2번 자음만 사용하는 단답형. 3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얌체형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서 1위가 뭔지 맞춰주세요. 샵1077 자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에이핑크의 응응. 있는 사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이핑크의 응응. 다음 주다. 오늘 영수 차트는 실제 설문조사로 함께하고요. 가장 대화하기 싫은 메시지 유형 1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네. 보기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 기계형. 주변에 보면 가끔 정말 영혼 1g도 없이 기계처럼 네. 리액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상황극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음악 주세요. 얘들아! 짠! 이거 봐라! 나 드디어 포켓몬빵 샀다! 오야 대박! 야 그거 요즘 거의 어렵다며! 그럼 그럼! 야 그 어려운 걸 내가 이 김수아가 또 해냈지 뭐야! 야 그리고 심지어 스티커는 피카츄야! 대박이지? 어 피카 피카! 우와 대박! 뭐야 김태현! 너 카톡에 영혼이 1도 없다! 아닌데? 진심인데? 아 맞아 얘들아 그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맞지? 내가 그 맛집 리스트 쭉 뽑아왔거든. 야 한번 볼래? 헐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아, 저기 분위기 대박인데? 야 임비아의 감성 지대로다. 야 쌍승아 검색여정 인재 엄지찰 뭘 또 그렇게까지 태연아 너 어때? 와 대박. 뭐야 김태연 너 아까부터 복구만 하고 영혼이 1도 없는데? 아닌데 진심인데? 야! 아니 누가 왜 AI가 자동답장 하는 줄 알겠어? 아닌데? 진심인데? 야! 김태형! 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나 속 터져 죽어! 네 1번 영혼 없는 리액션 기계형이었습니다. 와 근데 친구들에게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서 막 문자를 보내면 보냈는데 이렇게 기계처럼 대답을 하면 힘이 쭉 빠지죠. 맞아요. 좀 재미가 없죠. 네. 또. 그리고 약간 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가 나랑 놀기 싫은가? 아~ 약속 나오기 싫은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오해하기 좋고. 네. 근데 두 분은 그런 상황들 있죠? 저는 이제 문자로 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평소 대화할 때 아, 말할 때 영혼 없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영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라디오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제가 리액션 하면은 태현 씨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진짜 많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여기선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 우리 텐션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옛날엔 진짜 많이 들었다. 아~ 네, 평소에도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듣는 편. 보통 그럼 리액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대박! 이렇게 하는데 영혼 없다 영혼 없네. 저는 대박. 진짜 대박이일 때만 대박을 쓰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말이 짧게 끝나. 아, 뒤가 아, 대박 이게 아니라 아, 이게 뒤가 와, 대박 이게 없구나. 대박. 대박 하고 더 길게 가져야 네, 되는구나. 설명이 없네요.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아, 대박. 야, 대박. 아니, 야, 대박.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와, 대박. 근데 평소에 말할 때 아무튼 이렇게 이 영혼 없는 리액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 태연 씨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답답할 때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텐션 지잖아요. 아, 텐션을 진짜. 일부러 올려서 더 티가 안 나나 보다.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아 감사해요. 근데 가장 영혼 없는 리액션 메시지는 크크크크 아닐까요? 맞아요. 네 사실 네. 진짜 그냥 답변하기 싫고 답변을 해야겠고 해서 맞아요. 약간 크크크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피식하면서 이제. 네 두 분은 만약에 이런 애매한 대답하기 애매한 깨통 메시지 같은 걸 받으면 어떻게 답장을 하시나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으로 마무리 짓는다. 네, 거기서 뭐 잘 자 이런 그냥 불 꺼버리고 나가리는 아~ 나가는 이런 이모티콘 이런 거 있죠. 네, 약간 높고. 난 이 방에 나가버리고 싶다 아~ 그런 거 딱 보내면서 마무리 일단 깔끔하게 아~ 하죠. 네. 아 좋습니다. 수아 씨는 저 같으면 그냥 다른 말로 돌릴 것 같아요. 굳이 그 말에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네. 그치 그치.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더라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갑니다. 아~ 리액션 잘해주는. 네. 뭐 아닌 사람들은 아니고 그 사람 스타일 이해를 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만 사용하는 단답형. 이번에도 상황극으로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야 김태현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기억 시읒. 감사? 예, 지금 고맙다는 거지? 이응 이응. 야 손가락 움직이는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걸 자음으로 쓰냐? 야 됐고 선물 뭐 해줄까? 필요한 거 있어? 미음 리을. 몰라? 야 지금 모르겠다는 거지? 이응 이응. 너 진짜 답장 똑바로 안 할래? 됐고 진짜 필요한 거 없으면 우리가 알아서 산다. 큐큐 잉큐 기억시옷 오키 감사? 야 지금 즐겁고 알았고 고맙다는 거지? 잉큐 기억큐 야 뭐? 오키도키? 오키도키 같은 소리하고 작박았네. 야 지금 무슨 스무고개 자음 퀴즈 하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유유와 치기 맞는 수가 있다. 2번 자음만 사용하는 단답형이었습니다. 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히읗 하나, 히읗 하나, 다 이응 이응, 찍찍. 이응 이응 근데 많이 쓰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전 이응 이응까지는 이해돼요. 전 이응 이응은 진짜 많이 써가지고. 저는 이응 이응 킥킥 뭐 크크 많이 쓰는 거라 이응 이응은 있는데. 네. 그 전에 뭔가 대화가 어떤 거에 따라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말을 끝낼 수 있는 뭐 질문이나 내용이다 하면은 이응 이응 뭐 이응 키읔 키읔 하는데 괜찮은데 오케이 다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뭘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한다? 화날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맞아요. 길게 썼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짧게 온다? 맞아. 그러면은 이제 좀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그쵸, 그쵸. 네. 누구랑 또 이것도 대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리고 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응 키읔 뭐 이런 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좀 길게 자음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 진짜 이런 거 잘 몰라요. 저. 갑자기 그거 초성 퀴즈 네, 느낌으로 그럼 내가 막 다 틀리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추리려야 되니까 너무 싫습니다. 음흠. 아 이것도 이거 좀 세요. 아까 그 리액션 기계형보다도 더 대충 네. 말을 하는 케이스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친오빠가 저한테 이응 이응 이응 기윽 이렇게 하는데 정말 대화하기 싫어요. 그게 잠깐 진짜 여기서 질문. 그게 단답형으로 대화를 해서 싫은 건가요? 아니면 오빠여서 싫은 건가요? 아, 그럴 수 있잖아. 난 오빠 없고 언니만 있어서 왔는데. 아, 정말요? 이게 친오빠여서 그런 건지, 단답형이어서 그런 건지. 둘 다인가요? 네, 둘 다인데. 감당이 안 되네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3번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얌채형. 이번에도 상황극으로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우리 여행가서 쓴 돈 다 합쳐서 셋으로 나눴거든? 나한테 보내주면 돼. 내 계좌번호 영수은행 1994-0810. 아 오케이! 나 바로 입금했어. 요요! 야 확인했어. 근데 태윤 얘는 아직도 끼통 안 받네? 점점점 얘 또 그 잠수 중인 거 아니야? 아 답장을 하면 한참 걸릴 텐데. 아이 설마. 김태윤! 야 깨톡 좀 봐. 아 늦게 봐서 미안. 아 근데 너네 혹시 그 중고마켓 아이디 있어? 내가 아? 이번에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 이거 교환할까 했는데 귀찮아서 중고로 팔아버리게. 아 근데 마침 내가 중고마켓 아이디가 없지 뭐니. 아 누가 나 아이디 좀 빌려줄래? 난 없는데. 야 아무튼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 여행 경비 나한테 입금해줘야지. 점점점. 나 그 중고마켓 아이디인데 빌려줄까? 아 어머머. 어머.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땡큐 베리 감사. 야 김태현 그럼 지금 바로 입금도 해줘. 점점점. 아, 야, 또 잠수? 야, 네가 무슨 돌고래야? 잠수 탔다 나왔다 알게? 야, 그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톡은 왜 안 해? 어? 3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얌체형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깨통을 잃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아하. 야, 근데 이것도 좀 센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보통 아닌데요? 네, 셉니다. 당하면 진짜 열받을 네. 만한 본인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얘기 도중에 네.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듣고 본인 필요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답변하고 와. 맞아요. 그래도 사라졌다가 이게 단체 문자에서는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좀 안 보다 보면은 네. 얘기가 막 이만큼 지나갈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면은 하다가 그냥 내 거 쓰고 막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카톡에 메인하면서 미리 보기로 대충 내용이 보이니까 맞아요. 나 이게 더 짜증날 것 같은데? 맞아. 또 나한테 만약, 이런 말 한다 하면 아니면 차라리 못 봤으면 모르겠어. 근데 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아니 저는 저도 근데 이게 약간 내가 이랬던 게 네. 저도 네. 원래 핸드폰을 지금은 좀 괜찮게 하지만 옛날에는 스케줄 하면 핸드폰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쉬는 날에도 일주일엔 그럴 수 있죠. 네. 쉬는 날에도 핸드폰을 잘 안 보고 그냥 뭐 노트북으로 뭐 영화 본다던가 이런 브이로그 본다던가 이런 걸 보니까 핸드폰을 확인 안 하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단체방에서 뭐가 올라오면 나중에 하루에 마무리를 짓는다던가 이럴 때 한꺼번에 다 확인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엄청 답답했어요.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자꾸 전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가 싫어졌구나. 왜 이렇게 찾는 거야. 잘 쉬고 있는데. 아,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네, 제가 이랬었거든요. 아니, 저는 원래 네. 미리 보기를 아예 안 해놨었어요. 메시지만 해놨다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써볼까 하면서 바꿨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진짜 편해요. 미리 보기 네. 위에 뜨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전 누구한테 왔는지도 아예 모르는 안 해놨었어요. 네. 근데 지금 누구한테 오고 내용까지 살짝 보이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그 밀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있어요.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읽었잖아요. 맞아요. 네. 답장하는 걸 까먹는 거야. 맞아. 근데 거기에 그 요즘은 그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 답장하기가 또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정말요? 네. 사람들이 그걸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래요? 알았어요. 답장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 꼭 눌러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아 그냥 답장이 왜 있지라고. 네. 저거에 어떻게 답장을 하지? 막 이런.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튼 좋아요. 네. 맞아요. 과연 이 중에서 1위는 몇 번일지. 아 어렵다 이거. 네 너무 어려워요. 아 잠깐만 지금 골라야 되는구나. 네. 와 이거 오늘 하면서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지금. 화를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나는, 네. 뭐 어떤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많이 겪은 걸로 할게요. 겪은 걸로. 저는 제 첫 번째 픽만 믿고 갑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 맨날 픽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바뀌면 항상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헷갈리지만 첫 번째 픽을 믿고 수아 너만 믿는다. 예. 네. 자신을 믿고 네, 오케이, 첫 번째 거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1위랑 2위가 1위 크기의 차이가 별로 없대요. 별로 없대요? 아 진짜? 이런 게 어려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나 네. 이랬는데 틀렸어. 아유 바꿀 걸 여러분. 다들 고르셨나요? 네. 예. 네 그러면 동시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와 잠깐만요. 뭐, 태현 씨가 저만 1번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2번? 저도 2번. 아 제가 지금 2번 하려다가 마지막 1번으로 머릿속으로 바꿨거든요. 저는 3번 하려다 2번 한 거예요. 어머.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값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아이투젠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닥쳐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에듀윈 에듀윈 합격 합격 케 공무원 공인중개사 취업 합격 케 6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달성 6년간 합격자 수 한국 기록원 공식 인증 2016 17-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윈에서 합격 합격 케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유유제약. Let's 고려 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업 매출 업 판촉물을 보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판촉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답조답 오늘의 영스 차트는 가장 대화하기 싫은 메시지 유형 1위를 맞춰보는 거였죠.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수아 씨가 2번, 네. 2번을 골랐고 우리 태연 씨가 1번, 맞습니다. 를 골랐습니다. 과연 이번 주 1승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화하기 싫은 메시지 유형 1위는요. 바로 와. 바로. 과연. 와. 과연. 네. 2번 전문성을 답해드렸습니다. 내 내에서 나왔죠. 좋아 좋아 좋아. 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솔직하다. 2위는 응. 2위는 뭔가요? 영혼 없는 리액션 기계형. 와 나 와 나 3번 고를 뻔했는데 3번 고르면서 클릭 받았어. 3번이 3이었네. 뭐 어쨌든 이거 1위만 중요하니까. 와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해요. 2위는 키우기가 안 돼요? 응. 진짜 아, 싫어요 이게, 진짜 아, 기분이 안 좋구나 차라리 이응 대신 응응 아 응응 어, 아 저 이응응 제가 진짜 응. 많이 써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응응으로 네. 그러니까 바꿔야겠네요 네네네 단답형이 아. 25%로 1위 리액션 기계형이 21%로 2위 연락오는 양 필요할 때만 연락오는 얍채형이 1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아씨랑 제가 2승이고요. 2대 1이. 네, 2대 1이 1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까 초반에 프리스타일 랩 해가지고서 약간 정신이 혼미했는데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행복해요. 뿌야. 아, 이제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아, 다음 주에 진짜 목숨 걸고 해야겠네요. 아 이게 압박이 1대 1대 1은 몰랐는데 네. 갑자기 2대 2대 1로 한 번에 네, 바뀌었잖아요. 확 와요. 확 오네요 갑자기. 네, 맞아요. 둘이 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아 씨. 아, 하지만 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주에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그러면 태연 씨, 수아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반쪽 선물할 때 공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프트 반쪽이 쉬워졌다 공기프트 판촉물은 공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티리스 출발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산의 안유섭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산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맛산 볼까요?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또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조금 색다른 전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입안에서 톡톡 튀는 식감이 매력적인 옥수수 전인데요. 먼저 옥수수 통조림은 체에 받친 뒤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물기를 빼주세요. 볼에 옥수수를 담고 튀김가루와 물을 넣어 적당한 농도의 반죽을 만들어주시고요.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감자 전분을 넣어주세요. 달군팬에 기름을 두르고 옥수수 반죽을 올린 후 최대한 얇게 펴주시고요.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면 옥수수전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연유를 뿌리거나 취향에 따라 케첩을 곁들이면 탱글탱글한 식감에 달달함까지 더한 옥수수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3도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보며 남자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닐 때였어. 일이 서툴러서 매일 야근을 했는데 하루는 선배가 먼저 퇴근하라고 해서 일찍 퇴근했대. 평소보단 훨씬 이른 시간이라 같은 길도 뭔가 낯설게 느껴질 때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꼬박 6년을 좋아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났거든. 어? 너 맞지? 맞지? 남자는 괜히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고 다시 만난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대. 그래서 용기 내어 여자에게 명함을 줬어. 아, 이 회사 다니는구나. 가까운데? 야, 종종 밥 같이 먹자. 남자는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바로 연락을 했고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날씨가 무척이나 추운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코트를 꺼내 입고 미용실에 들러서 드라이까지 받았대. 그러다 너무 꾸미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집에 들어와 머리를 다시 감고 한참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 야, 너 안 추워? 아, 모르겠고 우리 쌀국수나 먹자. 빨리 들어가자. 어우, 춥겠다. 남자는 여자를 따라서 좋아하지도 않는 쌀국수도 시키고 한 번도 안 먹어본 고수도 한 움큼 집어서 넣었대. 남자의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냥 옛날 생각이 나며 너무 좋았대. 그날 그렇게 여자를 마주치지 않았으면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 그리고 둘은 한참을 옛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작별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래. 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종종 보자. 아,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데리러 갔다는데 인사라도 할래? 어제는 아름답고 오늘은 지옥 같아. 하늘처럼 따가운 빗물이 멈추지 않네. 눈앞이 깜깜해져 볼 수 없고 숨도 못 쉰다더니 널 괴롭혔지 나 때문에 짜증났지 내 주제를 알았을 때쯤 영화는 끝났네 결말을 맞은 악역 배우처럼 나는 지워져가고 너는 더욱더 빛났지 쓰잘데없는 나를 짓대버리질 않았으니까 멀쩡한 너의 모든 게 엉망이 됐지 내가 없는 너는 이제야 모든 게 다 완벽해 내가 나 때문에 곤란했지 난 손에 닿은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지 비참한 끝을 앞둔 괴물처럼 나를 물리쳐야만 지루한 얘기가 끝나지 멀쩡한 너의 모든 게 엉망이 됐지 내가 없는 너는 이제야 모든 게 다 완벽해 내가 눈치가 빨랐다면 좋았는데 너를 생각하는 이 밤이 더럽게 구차해서 유치한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10cm의 Perfect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자분입니다. KCS님의 사연이었어요. 남자가 평소와 다른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학창시절 짝사랑하던 여자와 운명처럼 마주치게 됩니다. 이야, 이거는 정말 운명이죠. 도대체 6년 동안, 중고등학생 때 6년 동안 짝사랑하던 여자를 평소와 다른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그 퇴근길에 마주친 거잖아요. 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자를 또 알아봤다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운명입니다. 이거는 네 남자는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되고 즐겁게 데이트를 했는데 끝에 그 남자친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여자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샵도 갔다가 머리를 세팅을 하고 또 너무 과한가 싶어서 또 집에 가서 다시 샴푸를 하시고 추운 날에 코트를 꺼내 입으시고 엄청 만발의 준비를 했는데 먹지도 않는 그 고수까지도 또 드시고 쌀국수에다가 하셨는데 약간 뭐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뒷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최근 일이고요. 그날 굳이

꿀잠 자요.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펫 헬스케어 비주 프렌드에서 영양 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페이스,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디 영시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목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완디는 쌩쌩, 완소들은 반짝.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완소들의 소원 들어드릴게요.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유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윤유상님입니다. 완디, 저는 여자친구하고 200일을 앞두고 있어요. 둘만의 이벤트로 달달하게 발라드를 한 곡 선물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 요즘 노래들이 다 음역대가 너무 높더라고요. 제가 고음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음이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여자친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노래 잘 부르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200일 일단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 200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싶고요. 노래를 또 이렇게 선물해주면 또 이게 또 반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죠. 또 뭐야, 나를 위해 또 이렇게 준비해줬어 이러고 또 반할 수도 있는데, 아, 노래를 지금부터 이거 잘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중간 물도 자주 마셔주시고, 또 말을 많이 하면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건조하게 하지 않고, 또 목도 좀 풀고 어느 정도로. 제가 옛날에 그 목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립트릴이라고 그 이렇게 립트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성대를 조금 풀어주고요. 이게 연결이 되면 또 부드럽게 성대가 된다고 해서, 이런 거를 노래 부르기 전에 해주면 좋겠지만 이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하시는 게 침이 또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네, 목을 좀 풀고 자기한테 맞는 음역대의 노래를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래들 찾아준 우리 윤유상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완서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보컬 트레이너 웬발라예요. 발라드 잘 부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일단 발라드는 감정, feeling이거든요. 천재 작곡가 우리 토이의 유희열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라드는 가사 전달의 힘이 중요하다. 가사가 가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게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해줘야 한다라고요. 또 슈퍼스타K 우승자 출신이신 우리 허각 선배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력은 10에서 20% 정도고 나머지는 감성이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감정을 담아 불러야 진심이 통한다라고요. 여자친구에게 들려줄 달달한 발라드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듬뿍 담아서 진심을 다해 불러줘야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고음이 안 올라가더라도 음이탈이 나더라도 여자친구분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높은 음이 안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고음이 되지 않을 땐 자기 음역대에 맞는 노래들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새 최신 유행하는 노래들은 좀 고음의 노래들이 많지만 자기한테 맞는 음역대로, 그리고 완곡을 안 해도 되잖아요. 1절까지만, 클라이맥스까지 올라가지 않는 1절만 들려드려도 여자친구분은 더욱더 우리 윤유상님께 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웬발라의 꿀팁 참고하시면서 여자친구분에게 성공적인 노래 선물해 줄 수 있길 응원할게요. 도레미 파이팅! 윤유상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윤유상님께는 영세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문자들이 와있습니다. 3077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휴가 안 내고 집에 있었는데요. 와이프랑 오랜만에 드라마 밀린 거 보면서 쉬었더니 좋네요. 내일 또 힘내서 출근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몸이 조금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저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또 시국도 시국인지라 그 안 좋은 그 컨디션이 바로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 안 좋다고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쉬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또 집에서 쉬면 너무 좋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쉬고 잠도 많이 자고 그 힘을 받아서 내일 신나게 가벼운 그런 마음과 몸으로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801님, 오늘 대학원 첫 대면 수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긴장돼서 개인 발표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 완디가 긴장 푸는 방법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전 컴백할 때마다 매번 긴장을 해요. 긴장을 안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던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직업이 되고 나서는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연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던 거를 자면서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담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도 입은 움직여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긴장이라기보다는 긴장은 어쩔 수 없어서 뭔가 틀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0801님 화이팅입니다. 웬디 영시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강승윤의 Born to Love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 길었던 너와의 추억들이 어쩌면 아픔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윽고 또 해가 저물면 침대에 누우면 하루를 원망하고 마저 난 실수를 하고 너와 나 남남이 돼도 걱정 많이 좀 해줘 미안해 어떻게 널 잊겠냐 I was born to love you But now we hate each other 미안해 늘 반복해도 I was born to love you So give me a chance 난 이루해 널 I was born to love you I was born to love ya. Yeah, yeah, yeah. I was born to love you. 시간이 지날수록 날 믿지 못하는 널 지켜볼 수 없어. You're the best mistake I ever had. Yeah.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마저 나는 실수를 했고 너와 내가 남남이 돼도 할 말이 없어. 큰 상처를 남겨서 미안해. 어떻게 널 이겼냐고. I was born to love you, but now we hate each other. 미안해 늘 반복해도. I was born to love you, so give me a chance. 난 늘 후회해 널. Oh, 어떤 말이라도 내게 해줘. I was born to love.